남조선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8월 30일 괴뢰 국방부 앞에서 172차 평화군축 집회를 가지고 사드 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니 뭐니 하며 돌아치는 군부 패거리들의 망동을 규탄했습니다.